너의 말 한마디 그게 날 꽃피게 만들어 나 향기로운 jasmine 너의 품 안에서 퍼질 거야 나를 꽉 안아줄래 더 세게 내 향기를 내게 알려줄게 너랑 있을 때 가져와 너 말고 난 다 몰라 언제나 행복하게 해줘 항상 날 살아가게 해줘 당연한 듯이 내게 중요한 넌 매일 넌 나를 더 찾아줘 넌 내게 존재 이상의 의미 누군지 알 수 있게 내 이름을 불러줄래 작은 두 손에 나를 담을 때 널 또 느낄 수 있게 내 맘을 안아줄래 내가 지친 날 잡아줘 처음 만날 때 설레는 마음 꿈꾸는 단계 너무나 긴 하늘의 빈 푸르디 푸른색 물감 같아 삶 속이 매일 더 깊게 빈 하늘색 꿈에 더 가깝게 돼 yeah. 언제나 행복하게 해줘 항상 날 살아가게 해줘 당연한 듯이 내게 중요한 넌 네가 날 부르면 언제든 넌 내게 존재 이상해 알 수 있게 내 이름을 불러줄래